남조선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이 발사대를 비롯해서 사드의 관련 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격분한 남조선 각계의 반대 투쟁이 격렬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7일 사드 배치의 즉시 중지와 관련 장비들의 철거를 괴뢰 당국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사드 반대 단조균 추방 시민행동은 8일 오산 미 공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입된 사드 관련 장비의 즉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 김천 주민들도 공동투쟁에 골기했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부산, 울산, 경남 대책위원회와 함께 사드 배치 조지를 위한 연대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괴뢰 국방부 장관 한민구를 비롯한 군부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